푹 빠져든 편한 미소 내 꿈을 꾸는 걸까 금세 넌 사랑을 말할 것만 같아 내 사랑은 아이스크림 잠든 그대를 보면 달콤하게 몰래 키스하고 싶어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대 바람결에 날리는 향기가 눈부신 beautiful day 너에게 라라라라라 라라라 노래를 부를게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게 그게 내 곁이 되게 라라라라라 라라라 사랑을 담을게 햇살이 우릴 안아줄 때 함께 느낄 수 있게 나의 peace, love and ice cream 저 바람 따라 더 멀리 날아갈까 그대 품에